있습니다. So we'll have New Year Eve service the next Sunday, the morning service. 우리가 주일날 일부 예배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겸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시작하는 그 준비에 대한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제가 21일 위대한 기도, 위대한 교회 안내 책자와 날마다 묵상하실 말씀 카드를 그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주일날이죠. 생각해보니까 1월 1일 날도 또 많이 일한다고 하시고 소망살대님도 일하시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하시고 또 사모님도 사실 사모님은 이날 아주 늦게까지 일하시고 저도 1월 1일 날 저도 일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일을 해보니까 다음날 다 쉴 것 같으면 참 좋은데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많이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임의로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마지막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Fear, 두려움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해를 마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가, 우리가 조금 그러한 이야기들로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그 두려움에 대하여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두려움을 우리가 승화시키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작과 마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따로 밤에 드리지 않고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로 그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요, 제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미가서 말씀을 읽었던 겁니다. 미가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정말 하나님은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기대하지 못한 뭔가 다른 모습들을 언제나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 누구하고 했습니까? 니고데모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열두 제자도 아니고요. 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을 신뢰하였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는 자기의 신앙을 온전히 드러내어서 모든 기독권이 박탈당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와 이 중요한 구원의 신약의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말씀은 누구하고 하셨습니까? 그 말씀은 누구에게 해주셨을까요? 수가성 여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뛰어난 신학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열두 사도도 아니고 그냥 요즘 말로 한다면 배운 거 하나도 없었고 또 요즘 말로 한다면 정말 삶을 형편없이 살았다고 할 그 여인에게 사람들의 모습이 두려워서 그 뙤약볕에 몰래 물들어왔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개역개정으로 말한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이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높은 자, 뛰어난 자, 부유한 자, 특별한 자가 아니라 가장 평범한 자, 보통 어쩌면 보통 이하인 그들에게 예수님은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미가 시대 때 어쩌면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한 선지자가 성 안에 있었죠. 누굽니까? 미가 시대 때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죠, 이사야.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고, 이사야는 왕궁 예언자입니다. 왕궁 예언자고, 이사야가 누굴 가르쳤다고요? 누구의 친구이기도 하고, 누굴 가르쳤습니까? 히스기야를 가르쳤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두려웠을 때마다 이사야에게 보내서, 선지자는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지자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사야가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전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왕은 저 산헤립 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음날 아침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전멸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18만 명의 적군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때 성 안에 이사야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많은 위대한 예언과 말씀을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가 말씀드렸지요. 시골 촌사람. 미가는 정말 시골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촌놈이란 말입니다. 촌놈.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가 큰 자가 되고 위대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미가는 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골, 외딴 곳, 외지, 온 이 유다 땅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가가 살아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일이 있었죠. 삶 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어려움과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수많은 나의 백성들, 내 동포들이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에 포로로 끌려고 다 잡혀왔단 말입니다. 이제 남은 남쪽의 유다 왕국이 얼마나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 쌓여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엘 통하여 주신 말씀이 평화의 왕이 태어나실 것이다. 아멘. 평화의 왕이 태어나실 것이다. 아멘. 바로 그 말씀이 미가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마이카 chapter 5 verse 1 to 8.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보이겠다. 침략 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 통치자의 밥을 칠 것이다. 그러나 너 그들은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태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주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의 진임 그 명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일곱 목자, 여덟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뱀 칼로 미국으로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아시리아 군대가 우리의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국경성벽으로 들어올 때에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구성기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백성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분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서 살 것이며 숲속 짐승들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양떼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그럴 때마다 너희에게 달려들어 밟고 찢을 것이니 그에게는 아무것도 그 짐승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그 말씀은 We will face critical situation because of our enemies. 우리의 적들로 인하여 우리가 아주 위기의 순간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원수이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Their purpose our destroy. 그들의 목적은 우리의 파괴됨이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시골 외딴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작은 무리인 것만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He was in the beginning. 태초에부터 그가 계셨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 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태어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때로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이 오시면 우리를 회복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누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안전이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멘. 아시라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에 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곱 목자와 여덟 장군으로 이 말씀은 완전한 인도자와 완전한 힘이란 뜻입니다. 아멘. 일곱 명, 여덟 명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도자로 인도하실 것이며 아멘. 위대한 인도자로 인도하실 것이고 아멘. 강력한 힘으로 아멘. 하나님이 아멘. 싸우신다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칼로 아시아 땅을 정복하고 뺀 칼로 님으로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라 도리어 우리를 쳤던 그들의 적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도리어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미설과 같이 될 것이며 푸성기에 내리는 비와도 같이 되어서 아시죠? 아침에 이슬들이 내리면 밤사이 죽은 것 같은 식물들이 활짝 피면서 살아납니다. 아멘. 다시 우리가 생명을 움트게 하고 다시 우리가 살아나게 하고 다시 우리가 숨쉬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참된 의지하심이 바로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Because we met him, so we do not wait for the sons of men, we do not wait for others, because we met him, Jesus Christ. our Savior and Lord. 우리가 주님 대신 구원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이맘때 그 말씀을 또 좋아하는데요. 우리 취학생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하지도 아니하시고 변덕을 부르시도 아니하신다. 그 말씀하는 대로 행하시지 않으시겠느냐? 아멘.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을 쳤던 그 짐승의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찢으시니 아무도 그 짐승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아멘.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북쪽의 그 큰 나라가 멸망당하고 동포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왕도 죽임을 당했죠. 겨우 살아남은 수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때 예루살렘의 인구가 갑자기 4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3이 도망쳐왔던 북쪽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입고 왔겠습니까? 먹을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막 요즘 난민처럼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게 되면 그럼 나는 먹을 게 많아서 나눌 게 있습니까? 아주 어려워집니다. 뭘 하나 먹는 것도 어렵고 입는 것도 어렵고요. 일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이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미가를 통하여 메시아의 탄생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위로함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앞에 말씀에도 보셨지만 왕이 메시지를 전달해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북쪽 나라가 멸망당하여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에 콧방귀를 끼고 비웃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살아남은 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멸망해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앞에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축복 주기를 원하는 분이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선한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분에게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그분에게만 메시아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의 회복의 말씀, 오늘의 보호의 말씀은 모두에게 주셨지만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포로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면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나서 그 왕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과 대항하여 싸우시며 온 세상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여전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는 회복을 기다리며 메시아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위대하고 놀라운 소식을 먼저는 저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 모든 백성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와 싸우시며 이 땅에 남겨진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후손들을 주님이 온전히 축복하시고 이 땅 모든 곳곳과 자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축복하실 것을 원합니다. 아멘.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오늘만 우리가 사는 이곳만 성탄절이겠습니까? 저 북녘 땅에도, 저 예루살렘, 실제 예루살렘 그 땅에도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의 지하교회에서 오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기다릴 그들에게, 지금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메시아의 나라가 저 북녘 땅에 그리고 저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회복되시며 주의 영광이 사단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여 이기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바로 오늘 그러한 복되고 거룩한 날로 우리 주님 앞에 이 날을 기념하며 또한 지키며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오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